is running to you. Every second I'm close to you. My heart is running to you. It's getting close to you, babe. 첫눈의 느낌이 왔단 말야. 기다려온 type of boy. 뭔가 그려놓은 듯한 외모 말투 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꼬인 듯한 골이 날 어지럽혀. 그대가 한걸음 다가오면 왠지 불안해져. 너무 빠른 선택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불러나면 왠지 눌러질 것만 같은데 어쩌나 널 잡아야 하나. Who are you, stranger? Can't stop thinking of you. 잡힐 듯 사라지는 prism. 비 오는 마음에 무지개를 띄웠지. You're my reason to live. 계속 당기는 중 밀기는 싫어. 어설픈 장난 하기 싫어. 전화벨 울리면 난 뛰어. 택배가 도착한 듯이 hey, 아가씨 oh, yeah. 한 걸음 곁에 간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많은 길을 헤매고 돌아 뛰어간 거야. 사랑은 야생화처럼 사막의 모래알 사이여 피어난 거야. Oh. 난 지금 진지해 살아가는 게 조금 바쁜 것뿐. 그러니까 머뭇머뭇이 방인 보듯 너무 거부하지만 나는 너뿐 babe. 그대가 한 걸음 다가오면 왠지 불안해졌나. 너무 빠른 선택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물러나면 왠지 널 놓칠 것만 같은데 어쩌나 널 잡아. Who are you? 소개팅 처음이신가 봐요? 네, 근데 되게 잘생기셨어요. 아, 아니에요, 그쪽이 더 이쁘세요. 아니에요. 아, 아니라니까요, 그쪽이 더 이쁘시다니까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